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존동우 작사, 고수용 작곡인 가요는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예술용화 추억의 노래의 주제가로서 용화의 내용과 도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조국의 진정한 의미와 귀중함을 깊이 새겨주는 명곡입니다. 노래가 담고 있는 심오한 주제 사상적 내용은 소박하면서도 초락성 있는 가사에 의미 있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가 명곡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가사는 당이요 수령이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당과 수령, 조국에 대한 정서가 뜨겁게 안겨온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가사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청춘과 목숨, 한 생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귀중한 것이 조국이라는 데 대하여 철학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뜻깊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안받침하고 있는 손율은 사색적이며 내심적인 정서로 시작되어 율정적인 정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손율은 8분의 6박자의 박줄축 특성에 맞게 리듬 진행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8분 소리표와 4분 소리표, 줌 4분 소리표와 줌 2분 소리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류창한 흐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국의 귀중함을 감명 깊게 되새겨보게 하는 가요 누가 나에게 가르쳤던가는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존재 풍파에도 끄떡 없이 영원하다는 사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주면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자기의 생명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다 길한 건 무엇인가를 순서로 노래 내가 지켜준 조국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광훈 작곡인 노래는 주체 79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내가 지켜준 조국은 혁명의 총대를 옥색에 틀어잡고 사랑하는 조국의 방선을 졸벽으로 지켜가는 인민군 장병들의 열렬한 조국의 감정을 진실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주체시대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요는 누구나 생활을 통하여 피부로 줄감한 조국의 귀중함과 뜨거운 사랑의 감정, 조국 수호의 불타는 의지를 조국 수호의 전조선에 서 있는 인민군 초병의 입장에서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의 초소를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무한한 조국애와 투철한 수호정신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인 시 형상은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친근하고 뜨거운 정서가 굽이치는 소정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미네림 대조로 된 노래는 섬세하면서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졸졸한 선율 진행과 심표와 3년 음부를 비롯한 효과적인 선율 리듬, 마감 부분의 졸중을 가지는 독특한 선율 전개 등을 하여 더욱더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그들을 노래의 숭고한 정신세계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내가 지켜선 조국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일선을 지켜선 천만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서중에 간직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조국 수호의 의지를 진실하고 졸졸한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 보인 것을 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놀리 애창되고 있는 시대의 명곡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